누가 인생을 짧다고 했나. 난 아직 반도 못 살았는데. 누가 사랑을 아프다고 했나. 난 아직 반도 못했는데. 모든 일은 끝이 있다지만 그 끝엔 다른 시작도 있어. 돌아가면 되지. 세상에 길